HUBS. HUBS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헙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헙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입니다. 이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의 대립 양상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기업용 챗 GPT의 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기술의 경쟁력과 이들이 활성화시킨 새로운 산업 영역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정부가 조만간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025학년도 첫 시행될 고교학점제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생 역시 대학생과 같은 학점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주입식 내신 대비형 교육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진로 및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내세운 겁니다. 고교학점제 시행 시 1학년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석차 등급제 대신 A부터 E까지의 절대평가가 시행됩니다. 수능에서의 높은 경쟁 비중을 유지하되 내신 변별력을 낮추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입에서의 1학년 공통과목과 수능의 비중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개인의 특성과 재능을 배제한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 역시 새로운 제도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4.8%에 머물러 대부분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육 커리큘럼은 절대평가 중심으로 개편하지만 상대평가식 수능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고교학점제 적용 과목에서도 수능 대비식 수업을 진행하는 등 본래 취지와는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내신에서 부분적으로 상대평가가 적용되는 만큼 자퇴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파격적인 개편인 만큼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은 이미 결정된 가운데 본래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수능에서 어떠한 변화를 줄지는 교육부의 앞으로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오픈 AI가 기업용 AI 챗봇 챗 GPT 엔터프라이즈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신 언어 모델인 GPT-4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기존 개인용 유로 서비스에 비해서도 2배 빨라 속도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역시 기존보다 4배 큰 것을 입력할 수 있고 데이터 해석 능력까지 갖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인공지능의 기업용 버전이 내놓아지기 시작하며 앞으로의 B2B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2B란 Business to Business라는 뜻의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전자상 거래를 일컫는 말로 기업 대 소비자의 일반적인 관계를 뜻하는 B2C, Business to Customer과는 상반되는 용어입니다. 네이버가 지난 24일 LLM 하이퍼 클로바의 X를 공개하는가 하면 구글이 조만간 공개 예정인 인공지능 제미니 역시 B2B 기업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29일 국내 게임사 드래곤플라이 역시 B2B 산업의 일원으로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막하는 게임쇼 지스타 B2B관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투자처 및 협업 파트너를 확보해 회사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B2B 시장 확대에 따라 기존 B2C 체제를 주로 선보이던 기업 역시 트렌드에 맞춰 기업 간 거래에 보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추세입니다. 뜨거운 B2B 경쟁 사이에서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4일 헙스 브리핑에선 고교학점제 도입과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 그리고 기업용 챗GPT의 등장과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 활성화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 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에 당황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고 곳곳에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행히 서울은 오후 시간대부터 비 소식은 없지만 오늘 하루 습도는 꾸준히 높을 예정입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24도이며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해상과 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윤지우, 아나운서 이서빈,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